네팔 까트만두에서 최근에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우리 인민의 정의 위협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. 회의 기조보고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리는 마땅히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 등을 단죄했습니다.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준열이 규탄했습니다.